어두운 속에 감춰진 그 사연을 아직도 가슴에 아물지 않는 지난날의 예상처. 바람이 잠드는 내 가슴에 외로움을 달래면서 기대어 상처난 날개를 접어야 하는 외로운 사람아, 당신은 내 사랑, 영원한 내 사랑, 외로워 마세요. 이제는 내 품에서 다시 태어나 바람 속에 여자. 바람이 잠드는 내 가슴에 외로움을 달래면서 기대어 상처난 날개를 접어야 하는 외로운 사람아, 당신은 내 사랑, 태어나 바람 속에 여자.